Hey girl, take you home tonight. Get thinking me, get thinking me, get oh. me, get thinking me, get thinking take me. Take you home tonight. Get thinking me, get thinking me. Oh yeah, get thinking me. 네가 나타났어 나에게 무관심인 척 아닌 척 하는 게 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네 마음은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내게 눈빛을 줬다 뺐다 다 보이는 네 속마음에 나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oh yeah I wanna take you to my house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마음은 앞서 널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어 그 아주 부드러운 음악 속 너와 헤매고 싶어 네 눈빛과 몸짓에 네가 하는 말보다 빨라 I know you want me to 마음을 숨기지 마 You know I want Come it too You don't wanna waste your time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